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여기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그다음, 답글로 쓴 적이 없죠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편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 에브리씽 공짜네. 에피소드 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는 주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마이너스 3% 시작했다가 또 플러스 3% 가고 그동안 20일 동안 거래 못했던 삼성물산, 기존의 삼성물산 주식, 주주분들이 오늘 일단 거의 20일 만에, 그러니까 달력으로 20일 만이죠. 27일 날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딱 20일 만에 다시 와서 팔 수 있는 기회. 물론 그것도 그 전에, 최근에, 직전에 사셨던 분들만 가격이 나오는 가격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마이너스 3% 준이었다가요. 오늘 다시 플러스 3%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 정도 하나 외에는 거래가 많은 것 자체가 별로 모르겠습니다. 작은 주식에서 모르겠지만 큰 주식에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다. 그만큼 FOMC를 앞두고요. 전반적인 어떤 관망 상태가 지배적인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가 보기에는 시장 어떤 상태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9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 네. 매도세가 28거래일 만에 그 29거래일 만에 매도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네.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상당히 뭐 건설, 증권 할 것 없이 개별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가장 세게,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도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낙폭과대로 이제 분류가 됐던 화장품에 네. 대한 쪽도 양호하게 뭐 반등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네. 그다음에 이런 쪽들에 대한 반등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적인, 제약바이오가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그 선봉에 또 한미약품이 또 한 4%인가요? 3-4%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한미약품인가? 네. 예, 한미약품이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시젠 같은 경우가 이제 그죠? 네. 시젠이 아침부터 무슨 뭐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네. 시젠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뭐 100톤 디킨스 사 네. 제품 공급 계약에 대한 쪽을 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네. 일단 상승에 대한, 근데 음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급상은 제가 잠시 외국인 얘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이 시각 현재 11시 현재 57억의 코스피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위 쌍끌이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65억 순매수, 국내 기관 어제도 뭐 연기금만 샀거든요. 그렇지만 투신 뭐 전부 다 매도였는데요. 오늘은 연기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260억의 코스피 기준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오늘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반등하고 종목별로는 반등하는 주식이 꽤 많이 나오지만은요. 수급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과 370억 매도의 순매도를 보였던 것이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외국인이 160억의 순매도, 그리고 국내 기관은 10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큰 특징의 수급상에선 제기를 했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네.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관망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뿐만 할 것 없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관망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겠고, 어떤 FOMC 결과에 대한 쪽에 따라서, 네. 물론 이제 달라지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있죠. 빅 스트레스가 스몰 스트레스로 전환된다. 결과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대한 흐름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FOMC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정도 시장에서 미국에 있었던 건 잠시 말씀,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단적으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떤 특정한 사안 갖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적이 없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도 한쪽에서는 20달러다. 한쪽에서는 60달러다. 이것도 바로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어저께 골드만삭스와 RR 파트너스 얘기에 제가 해드렸는데 그만큼 엇갈려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도 골드만삭스 이번에 안 올릴 것이다. 또 반대도 올릴 것이다. 또 올려야만 한다.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아시아 시장 이거 1997년 금융위기로 다시 간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는 뭔 소리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가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그들 통화 가치 회복될 것이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얘기도 있는데요. 워낙 엇갈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외국인, 어느 나라 외국 기관 투자나 마찬가지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사자 팔자가 극히 잦아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혼조권이죠. 그러니까 좀 몇 줄 오르다가 또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소위 좁은 관에 상당히 그래프로 보면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로 볼지 모르겠지만 주시장은 수축과 팽창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종목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 수축과 팽창인데 지금은 팽창의 시기가 아니라 수축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시장을 방향성을 예측할 능력은 하나 없지만 이번에 17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18일 새벽이거든요. 네네. 18일 새벽에 보면 보통 통상 우리나라에서 한 2시간 정도, 2시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 바로 이제 미국에서도 영향받고 우리 시장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지금 거의 2주 정도가 이제 수축의 과정을 진행 꾸준히 왔다면 앞으로 그 발표가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건 한쪽 방향은 죽는 거죠. 한쪽에. 그러면서 다시 팽창의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올라갔으면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게, 네. 2004년도의 데자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때도, 네. 차이나 쇼크이 오고, 주가가 같이 이제 금리 인상의 우려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강하게 빠지고, 네. 그 FOMC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때 2004년도에도 약 2주간의 상승에 대한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상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한 달간 질질질질 거리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3년 동안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네.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네. 관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갖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시장도 지금 보이는 CJ E&M은 신고가가 났지만 신고가 네. 나고 나서도 밀리고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낙폭과 대주도 반등하고 그 사이에 잠깐 또 이렇게 그 시장을 주도할 업종에 대한 쪽도 또 올라갔다가 네. 또 그것이 쉬면서 낙폭과 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는요 우리 베스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하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슈 돌직구 짧게 하고, 어저께 예고 드렸던 또 특집 방송. 네네.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박영훈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로보트 얘기하고, SFA 얘기하셨는데요. 네. 오늘 또 깜짝 놀랄 거. 이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들이 말이에요. 저는 은근히 이 회사를 깠는데, 이것들이 저희 방송을 보는 거죠. 요즘 보면 한국 경제도 보더니, 얘네들 마저 우리를 방송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새로운 트렌드 잡는 거죠.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피디님. 네이버 마저. 로봇 사업에 진짜 투자한다고. 어? 네이버 왜 하는 거야, 그거? 아, 네이버도 이제 소프트웨어 갖고는 안 되고 하드웨어까지 같이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첨단은 상후의 먹거리. 그러니까 신수정 사업에 이런 데 가는 건데. 로봇이랑 무인 자동차. 그래서 구글 흉내낸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1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5년간 투자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 그 지금 딱 그 대학교를 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학교 가는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제분이나 조카분, 주위 분들한테 이런 거 관련 거 그 전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직은 엄청 잘 될 가능성 매우 크다.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보면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여러 보면 어디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이 여기저기서 그냥 그러니까 칭송 장치야 지금요. 그래서 로봇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문화 콘텐츠잖아요. 네. 문화 콘텐츠 로봇 관련주 하여튼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은 로봇 짜그들하게 로봇스타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름도 그냥 그 로봇 짜그들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뭐, 그, 뭐, 벤처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로봇 하는 사업 목적 추가만 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 참고적으로 하여튼 네이버도 이런 걸 한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얘기 좀 잠깐만 하나 해보겠는데요. 그,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말들이나 이것도 제 거 다시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 거를 이제 저는 번역본을 봤는데요. 연합인포맥스 건데요. 중국의 부채가 실제로는 GDP의 250%.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우리나라가 몇 프로? 우리나라는 대충 40% 정도 아니에요? 네네. 40%인데 오늘 보면 그 제가 이제 첫 직장할 때 그 왕초 있잖아요. 보스였던 이양구 의원이 오늘 이제 검색해 보신 날 때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대담해 갖고 뭔 소리냐 우리나라는 실질 GDP가 80%다 80% 정도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 각종 공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준 정부 단체 같은 거. 그러니까 말은 그 뭐 공사지만 실제로는 나라 거 같은 거. 네. 그게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80% 얘기고. 참고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뭐 200% 넘는다 얘기해서 매번 얘기하는데 다만 일본은 부채가 대부분의 채권은 국민인들이 갖고 있고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요즘 보면 국채 최대 국채를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 중국이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요. 네, 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인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일본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양구 의원께서는 저도 예전에 이양구 의원이 프로젝트에서 많이 했던 게 잃어버린 20년이거든요. 얘기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전에 그럼 어땠느냐? 70%였다는 거거든요. 70%? 70%인데 250%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당히 그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논조예요. 근데 보면 중국도 GDP에 250% 달해갖고 중국도 매우 높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지방정부, 국유기업이 근데 우리나라는 국유기업보다는 공사들이 많잖아요. 요새요. 각종 공사나 이런 것들 다 보면 나라 것들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매우 높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어떤 이슈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신용장고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네. 잠시만요. 이거를 갖다가 네. 조금을 채소값을 높여서 봐야겠네요. 잠깐 말씀해요. 바다송이님. 금요일날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뭐요? 아니 뭐 그 GDP. 아니 미국의 금리 인상 언제 나오냐 보면 17일날이기 때문에요. 그 우리나라 좀 새벽입니다. 기대를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그거 된다고 그래서 네. 그게 그렇게 빨리 네.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도 난리를 칠 거고 할 텐데 그게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신용장고 동향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코스닥 신용장고가 4조 원대가 넘었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올라가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신용장고가 코스닥이 3조 10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4조 네. 1000억 원 이상에서 3조 1000억 원대로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감소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역시 3조 9000억대에서 3조 네. 1000억 원대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급한 물량들에 대한 쪽, 그러니까 신용장고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급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늘어났던 잔고 부분에 대한 쪽은 다 해소가 된 겁니다. 많이 털렸네요. 네, 그래서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한 쪽에서 시장에서 이제 크게 급하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2조 4천억, 2조 4천억 위안까지 네. 이제 갔던 신용 잔고가 네. 1조 위안이 털렸습니다. 40%가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1조 4천억 위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중국도 변동성에 대한 200조가 털렸다는 얘기네. 그렇죠. 200조가 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가 깔끔해요. 네. 네. 네. 그 200조 정도가 신용으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다 털렸기 때문에 네. 이 레버리지 물량에 대한 쪽들이 한국은 한 30% 가까이 네. 그다음에 중국은 한 40% 가까이 털렸기 때문에 네. 대부분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레버리지 물량에 대한 쪽은 털렸다라는 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의 네. 변동성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 다만 이제 질질거리는 시장에 대한 쪽은 네.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네. 말씀드리면 오늘 이거 그러니까 풀렸는데 풀렸네. 이게 보니까 주소가 없었어요. 아 주소 없어요. 안 맞았어요. 네. 마치 보니까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잠시 전에 그 번역 기사가 났더라고. 네네. 그 일본 사람들이 또 생선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원전 터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아,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선 소비를 줄이고요. 저도 딱 그런 줄 알고 찾아봤거든요. 일본 생산 소비를 줄이고 수출을 많이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만가 이거 큰일 났다. 진해가 이 사람들 원전 안 먹고 우리나라 수출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라별로 많이 들어온 게 또 나와요. 네. 헤럴드 경제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잠시만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보시면 찾아봐 주세요. 잠시만요. 아, 여기 나와. 제 거 찾았어요. 제가 원본을 보여드린 게 나겠네요. 그리고 제 화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거야.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요. 제 화면 잡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 수산업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갖고 이게 보면 어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30만 명에서 1995년 30만 명이었는데요. 이 원전이 상관없이 2010년에 보면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드냐면 소비를 줄인대요. 먹는 거를. 근데 똑같으면 뭘 먹냐면 예전에 보면 일본 사람들도 생선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똑같이 나는 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고. 생선을 먹어서 치매가 많아지는 거야.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딴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럼 얘기를 하는 거가 더 많이 먹어진 나라들 있잖아요. 퍼센트로 나왔거든. 퍼센트? 중국이야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국이 보면 요즘 보면 여기랑 상관없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 교수가 여러분 얘기했던 참치 수요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고급 생선 참치 참다랑어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수송이 별로 적었으니까 또 동쪽 사람들이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내려가서 많이 먹기 시작한다는 얘기. 여기 보면 일본이 20%가 줄었어요. 그죠? 일본.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닷가에 있던 칠레도 많이 줄어드는 거. 칠레 사람도 물고기를 먹고 딱걸 먹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있죠. 베트남. 그 미얀마 이런 건 의미가 없겠지만 수치가 없겠죠. 이런 쪽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여튼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하여튼 시장의 큰 트렌드에 형성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원전이 아니라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메이저리포터 시간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얘기해 주기를 한 거 네. 있죠. 오늘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이제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네. 내용이 그래도 그나마 좀 섹시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LIG NEX1,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근데 네. 제주항공도 뭐 시장에 들어와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아이컨트롤스 그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거죠. 네네. 요 정도가 좀 섹시하고 네. 나머지는 글쎄요라는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W 게임스나 이런 게 9월 달에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장에 들어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대세긴 한데 들어오면 재미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들어와고 나서도 재밌는 거는 한번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쭉 볼 텐데 네. 그 LIG NEX1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LIG NEX1이라는 회사가 한 회사 이름이에요? 네네. LIG NEX1인데 네. LIG NEX1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LIG NEX1 같은 경우가 그나마 괜찮은 건 뭐냐면 이게 방산 관련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오, 지금 아 맞아요. 원이. 걔네가 저 로봇하는 회사요. 예, 그래서 로봇과 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유도 무기 체계 국산화 천병에 서 있는 종합 방위 산업체. 그리고 쟤네가 네, 또 뭐냐면 웨어러블 있죠. 네네.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로봇들보다 힘을 증대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 그게 상장돼요? 천궁 천마 신무. 현무 신군 개발에 항공 무기 체계 국산화를 이끌고 있고 항공 전자 17% 매출, 감시 정찰 18%, 그다음에 지휘 통제 8.1% 이런 식에 대한 쪽이거든요. 관심 주죠. 정밀 타격이 55.6%. 그 지금 이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오. 신주 공모 금액이 한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나쁘지 않다. 오, 그거 딱인데요. 이거 10월 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획득 상승으로 성장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국방 관련된 종목에 대한 쪽이 처음으로 상장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는 회사예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 국방 쪽, 로봇 쪽과 관련돼서 네,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웨어러블 제가 LIG 네네, 넥스원 그거 하나 차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찾아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방위 그 방위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예, 이제 방위비에 대한 지출 비용에 대한 증가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력 감축이 뭐 원튼 원치 않든 될 수밖에 없죠. 애들이 네, 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기계화 장비에 대한 쪽을 많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하고 그나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예, 하나테크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한국 항공우주 밸류가 너무 높 긴 해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여기도 매출액 증가를 네, 보게 되면 네,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 증가 나타나고 네, 있죠. 하나테크인이 가장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대신에 하나테크인은 턴어라운드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 역시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게 되면 한국 항공우주가 좀 더 낮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내외 정도에 대한 수준의 쪽인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 여기서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 화면 네,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LIG 넥스원하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이게 막 하고 탐색하고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지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각종 하는 거예요. 오지에 막 들어가서 요게 로봇가 되겠고요. 바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네, 요 사진. 요 사진이 아직 이제 실험 단계인데, 네네, 사람이 입으면 예를 들어 50kg 군장하고 뭐 10kg 막 뛰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50kg인데 실제 무게는 50kg인데 실제 느끼는 건 5kg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근력 강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LIG 넥스원이랑 현대 로템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테크인도 죄송합니다. 하나 테크인도 하다 그러는데 와 LIG 넥스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이언맨 제가 말한 거 아이언맨 슈트 입으니 50배낭이 솜털 같네. 이거 있죠. 요게 요거예요. 요거 아까 네네, 보여드린 게. 그래서 아주 흥미롭네요. 예,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컨트롤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이제 인포마크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은 얘네 주력 제품을 보게 되면 네, 얘네 주력 제품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키즈폰. 웨어러블 키즈폰하고 다기는 컴팩트해. 근데 이거는 이제 별로 뭐 잘 안 쓰는 거고 이제. 네. 저거는 이제 잘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키즈폰에 대한 쪽이 이거는 애들 그저 애기도 신청할까 말까 했던 거거든요. 애기. 예, 애기들 네,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 저거 이제 많이 신청해서 쓰더라고요. 알아요. 학교에서 나눠줘서. 학교에서 퇴근 학교하면 바로 문자 강의하는 네, 거 그런 거잖아요. 저거가 이제 얼마나 활성화 될 거냐에 대한 쪽인데 네, 만드는 제품 수준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요 인포마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진입장벽은 네, SK에 엮이냐 안 엮이냐 그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서 얼마나 이제 그 영업을 잘하시느냐 그런 거죠. 그 차이이기 때문에 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인포마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제너셈인데 이거 반도체 후공정 장비예요. 이름은 멋있는데. 예, 제너셈인데 레이저 마킹하는 거거든요. 테스트 핸들러하고. 테스트 핸들러하고 레이저 마킹 업체가 없는 게 아니죠. 이오 테크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핸들러에서는 뭐 지금 보게 되면 유니 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테스나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새로울 게 별로 없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다만 이제 제너셈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들어오게 되면은 관심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보고 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너쌤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느냐? 네. 지금 보게는 뭐 레이지 마킹 테스트 핸들러 뭐 시장에서 새로울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밸류를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쭉 밑에 보게 되면 또 반도체 후공정 타이거렉이거든요. 네. 이것도 반도체 테스트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도 또 겹친다. 위에 네. 거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타이거렉 같은 경우도 네.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상반기에도 그 소재 기업 하나 상장이 됐었죠. 네. 오킨스전자라고 상장이 됐었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0.오킨스전자가 됐어. 0.오킨스. 뭐 사람들이 막 놀렸거든요. 저게 무슨 오킨스야. 뭐 1킨, 3킨스 됐네, 2킨스 됐네, 1킨스 됐네 했더니 요즘엔 네. 0.오킨스가 됐는데 네. 그만큼 그 밸류가 네. 들어오고 나면은 이런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밸류가 낮은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 네. 요 반도체 장비 쪽들은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밸류가 낮아야지 네. 이게 높게 되면은 의미가 없고요. 네. 그나마 이제 동일제강은 네. 이게 뭐냐면은 동일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본강이거든요. 이 본강인데 그 본강 쪽보다는 철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당분간 시세에 대한 쪽이. 저는 저쪽은 별로 네. 흥미가 없는데. 그래서 흥미가 네. 좀 별로 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차라리 한국 철강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인데, 조선기자재? 예. 그 현대중공업의 또 밑에 저거거든요. 현대중공업도 빨리 되라, 진짜. 예.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네.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뭐 이렇게까지 봤는데, 네. 그나마 매력적인 거는 LIG NEXONE하고 네. 아이컨트롤스 정도가 네. 좀 매력적이고, 나머지는, 네. 그니까, 밸류를 정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솔직히 LIG NEXONE하고 이런, 아까 그거는 그냥 공모해서 받으면 되는데, 쟤네들은 공모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일까? 시장에서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 쓰셨잖아요. 저는 네. LIG 넥슨을 아는데 이제 거기 보면 항상 이제 그 군산 업체들이 비리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네. 많이 쓰셨는데 맞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국내외 계산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쪽이 앞으로 그런 형님들이 들어온 건 상당히 좋다 시장에는. 딱 관심 있는 게 저는 생겼어요. 그거 되면 아마 그게 만약 올라가면 현대롯데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물론 현대롯데는 절대가 이제 기차인데요. 이건 뭐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심 먹기 전에 죄송한 거 하나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죄송한 뉴스 그냥 재미삼아서 재미진 거 하나 보내주세요. 재미진 거 하나 보여드리면 네. 아 이거는 괜히 괜히 점심 먹고 아 이건 그냥 아무 주제랑 상관없는데요. 오늘 같이 뭐 시장도 그냥 지지부진한데요. 네이버나 이런데 뉴스에 들어와서 한국인이랑요, 한국인 한칸 띄고 화장실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화면 그리고 잡아주세요.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한국 대장 항문 옆에서 오늘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어. 이거를 그림으로 딱 해놨어. 한국인이 화장실에서 뭐 하는지. 70%가, 77%가 10대 경우 휴대폰을 쓰고요. 화장실 몇 번 있고 변비가 어쩌고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재미삼아서. 네.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예. 딱 예.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정 뭐,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머니트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구독 신청 해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그런 것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네.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